너에게 나는 향기가 좋아. 너가 없음 불안해 나는 어쩜 좋아. 나는 너가 좋아. 너가 자는 모습에 나는 반해. 그 모습을 보다 잠든 나도 10분 만에. 사랑을 주는 너는 사랑을 받을 만해. 나는 이제 못난 너를 이 하늘 아래서 그 lips lips 나랑 하자 kiss kiss 밖에 있는 비슷비슷한 애들과는 달라 우리마저 테트리스처럼 가자 매트리스 위로 너와 있음 나는 계속해 목말라 긴 머리를 넘길 때 넌 목이 난 좋아 옆모습에 보이는 너의 콧등이 좋아 강아지를 보며 웃는 너가 난 좋아 영화를 보며 우는 너의 얼굴이 좋아 내 품에서 아기처럼 자는 게 좋아 키스할 때 너에게 나는 향기가 좋아 너가 없음 불안해 나는 어쩜 좋아 나는 너가 좋아